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백살 장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자강도 랑림군 신원노동자구 48이민반의 김명단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살 장수자에게 은정 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습니다.